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을 찾아 조국 해방 71세 즈음에서 조선인민군, 조선인민 내무군 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이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했습니다. 만시대 운동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 앞에는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보내신 꽃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 내무군 부대, 평양시내 각급 기관, 기업소, 공장, 학교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한편 평양시를 비롯한 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과 태양상들에도 인민군 부대, 기관, 기업소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됐습니다.